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라틴 쪽 뮤직비디오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네, 엔리케 잉글레시아스. 네. 오, 와. 뭐야, 여자친구야? 미나미는 내 무슨 뜻 이게 이름인가? 에티 에리 뭐야? 야, 이 사람 엄청 유명하구나. 그룹인가? 아이돌. 뭔가 이 삭자가 있잖아. 남자라면 찾아가야지. 남자라면 찾아가서 어? 데이트하자. 어? 해야지. 그치? 심장을 심쿵시키는 미소. 네, 굉장히 잘 봤고요. 팬이 굉장히 많은 가수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실제로 팬을 데리고 찍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애기들도 같은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국민 가수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듣기 좋고, 그러니까 가사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근데 왜냐면 음악 자체의 리듬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사를 모르더라도 춤추는데 지장이 없고 이렇게 신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근데 진짜 음악만 듣고 다니고 싶은 정도로 좋았습니다. 라틴 분들이 아까 우월한 것 같아요. 아까 유전자가 우월한 것 같아요. 그냥 미소도 진짜 시원시원한 게 다 이쁘시고. 라틴 가고 싶어요. 비행기표 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리액션 있으시면 꼭 저희한테 요청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선별해서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남자들의 동건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 공유 잊지 마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목소리만 넘나